해줘. 나 거꾸로 서 이 지구를 번쩍 들어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손바닥 위 저 별을 담지. 나 잠든 이 우주 위에 우리만 깨어있지. 널 볼 때마다 맘이 넘치고 커져. 과장이 아닌 진심인가 눈을 봐. 네 그림자 다음으로 내가 가장 가깝기를 girl. 늘 너의 곁에 I wanna be. 고맙지 않을 만큼 더 당연하길. 열 걸음 채걷기 전 날 찾을 수 있게 항상 너의 곁에 I wanna be. 늘 너의 안에 I wanna be. 외로울 때는 날 떠올리길. 지금 이 노래가 제 끝나기도 전에 너만 살게 할게. 널 향한 내 맘 멜로디로 바꾸면 이 노래는 오늘 안 끝날걸. 근데 말야 이것도 부족해서 난 다시 흠을 대겠지. 내 손 늘 너의 곁에 I wanna be. 고맙지 않을 만큼 더 당연하길. 열 걸음 채 걷기 전 날 찾을 수 있게